Yeah, baby. Yeah, baby. Uh-huh. And the lips, baby. Baby. And then the hips, baby. Baby. Then the thighs. Let me feel sick, it's skin wanna love you more. 내가 이 자리에 새끼니 네 모든 것을 느끼니 느껴봐. 나의 숙여진 봄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부드러운 입술을 머릿 속에 휘젓고 다니는 달콤한 키스를 Sweating all over your beautiful body. Dripping motion makes me kinda naughty. 아름답게 느껴져 우리 둘만의 잠자리. 시간은 지금 baby 둘만의 party. 문자를 만들고 있는 우리 숨소리 듣고 즐겨봐. Don't stop it to the element. Baby worth it, worth it, worth it, buddy now. 그래서 놓지 말아 party now. 느껴져 너의 몸이 뜨겁게 따라 올라 baby hold me. Worth it, worth it, worth it, buddy now. Your legs, your lips, your thighs 차지 네 엉덩이를 느끼고 있는 사이 yeah. 촉촉한 네 입술은 내 귀보다 high So every time you breathe out, you look hot yeah. So are you ready for part 2? 1분은 여기까지만 한참 전부터 애가 탄 걸 알지만 The time is now, get ready for some action 내 행동 하나가 네 모든 걸 적셔 yeah. 내 손끝이 네 몸에 닿게 살짝 느껴진 네 몸의 떨림이 내게 말을 해 Baby, baby, baby, 왜 자꾸 붙이니? 너는 못 참겠니? 벌써 넘어오면 난 재미없어 게임이 한번 시작되면 yeah. You better not be lazy Cause I'm gonna make you crazy girl, crazy girl. 이때까지 잘 참았어 oh. 입꽉 깨물어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 Baby worth it, worth it, worth it, buddy now 그래서 놓지 말아 party now 느껴져 너의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Baby hold me Worth it, worth it, worth it, buddy now Feeling so hot Cause I love a high bubble makes me so hot 잡아보는 손길이 어쩜 그렇게 매너져와 Cherry flavor banana cream 모두 다 올라서 네가 더 즐겁게 해주고파 You can't ever forget the touch of me 남자면 다지 모습에 쌓을리 LA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지 24시간 가리지 않아 Baby remember me 한 길에게 가리게 내게 기대했지 즐겁게 해줄 거 아니 내 기대 역시 심화시키잖아 속삭이는 목소리 숨을 깊게 들이쉬고 베베페의 fantasy 자유롭게 주문할 때가 난 더 좋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을 꺼내보아 You're mad, you're bad, you're booty, you're crying, you're mad